하는 줄 모르게 가버린 시절 그날의 고운 꿈 어디로 갔나 내 손을 잡으며 이야기하던 그 사람 지금은 어디로 갔나 못다한 말들이 너무 많았지 영원히 못 잊을 그리움 두고 그 사람 지금은 어디로 갔나 생각하리. 저 하늘 높이 뜬 태양처럼 내일도 비춰줘요. 변함없이 나를 위하여 나는 한 마리여 예쁜 파랑 새대여 어딜 가든 그대 생각하리. 다시 만나리 알로하. 다시 만날 때까지. 서로 작별하여 떠나리. 알로하에 알로하에 꽃 피는 시절에 다시 만나리. 알로하에 알로하에 다시 만날 때까지. 알로하에 알로하에 꽃 피는 시절에 다시 만나리. 알로하에 알로하에 다시 만날 때까지. 사실 공손님이기에 곱게 단장하고 웃으며 반기려네. 하얀새 옷 입고 분홍신 갈아 신고 산 넘어 좁은 오솔길에 봄이 찾아온다네. 들러모 뽀얀 논밭에도 온다네. 가라 신고 산 넘어 좁은 오솔길에 봄이 찾아온다네. 들러모 뽀얀 논밭에도 온다네. 들러모 뽀얀 논밭에도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에 생겨 목마를 타고 떠난 숙녀의 옷자락을 이야기한다. 목마는 주인을 버리고 가자 방울 소리만 울리며 가을 속으로 술병에서 별이 떨어진다. 상심한 별은 내 가슴에 가볍게 부서진다. 그러한 잠시 내가 알던 소녀는 정원의 초목 옆에서 자라고 문학이 죽고 인생이 죽고 사랑의 진리마저 애증의 그림자를 버릴 때 목마를 탔는 사랑의 사랑은 보이지 않는다. 세월은 가고 오는 것. 한때는 고립을 피하여 시들어가고 이제 우리는 작별하여야 한다. 술병이 바람에 쓰러지는 소리를 들으며 늙은 여류 작가의 눈을 바라다 보아야 한다. 불이 보이지 않아도 그저 간직한 페시미즘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는 처량한 목마 소리를 기억하여야 한다. 모든 것이 떠나든 죽든 그저 가슴에 남은 희미한 의식을 붙잡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서러운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두 개의 바위 틈을 지나 청춘을 찾은 뱀과 같이 눈을 뜨고 한 잔의 술을 마셔야 한다. 인생은 외롭지도 않고 그저 낡은 잡지의 표지처럼 통속하거나 한탄할 그 무엇이 무서워서 우리는 떠나는 것일까. 목마는 하늘에 있고 방울소리는 귓잔에 절렁거리는데 가을바람 소리는 내 쓰러진 술병 속에서 목매어 우는데. 보닥불 피리 마주 앉아서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 인생은 연기 속에 사라지는 모닥불 같은 것 다다가 꺼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들의 인생은 연기 속에 재를 남기고 말없이 사라지는 모닥불 같은 것 먹지 않고 일어서듯이 내가 보낸 우리 찾아오느냐. 속삭이는 소리 어두운 밤 깊은 밤 호롱불 켜고 당신이 다가오는 소리 어쩌락 소리